귀 기울이며 대답하면 어둠이 내린 밤 그 뒤로 빛은 서서히 퍼져나갔어. 날의 끝까지 시끄럽던 막힌 세상을 물들여준 빗손을 따라 나는 두 눈 감고 아침을 맞이할 거야. 그날의 푸르게 비친 하늘에 지금의 초록빛이 물들고 빗물에 몸을 맡긴 지금 순간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. 조조할 필요 없어 더 이상은 이미 젖어버린 두 발인걸. 달려가 넘어져니 온몸을 적셔 젖어갈수록 더 환하게 웃을 테니. 물들고 빗물에 몸을 맡긴 내